아름다운 너 보내야 했지만 잡진 않았어. 그냥 돌아선 그대의 발자국마다 나의 눈물 흘러 고였어. 서러운 눈물 흘려보냈지만 참진 않았어. 그냥 살다가 그대가 곁에 없으니 이별을 깨달았어. 돌아보면 아주 멀리 가진 않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. 그대 발자국 내가 아쉬워. 서러운 눈물 흘려보냈지만 참진 않았어. 그냥 살다가 내가 곁에 없으니 이별을 깨달았어. 스며드는 구독에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.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좀 따는 게 한 미천인데 깨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. 내일은 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 비가 새 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단 두두 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석달 열흘 녹음에 정성을 말고 아무쪼록 잠에 들어 꿈에나 보자 하니 달 밝고 쇠잔한 등 잠 이루기 어려울지 돕다등 초벗을 삼고 전전불매 잠 못 드니 쓰라린 이 심정을 얻다 호소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오 O amor tem dessas fases mais E é bom para fazer as fases mais Depois fui eu e a dela Preciso vir lá então Pensou, tô eu e o nosso amor Mostrou que veio pra ficar Mais uma vez por toda a vida Bom é mesmo amar é paz Brilhas 그대의

스며드는 고독의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 Thank you. 새파랗게 져 내지 말고 가슴을 좁혀라. 내일은 해가 뜬다. 내일은 해가 뜬다. 비가 새. 더운 가슴에 좋은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랑이여라. 광자 유점사 법당 뒤에 칠성단 도도 놓고 팔자에 없는 아들 달라달라고 석 달 여름 녹음에 정성을 말고 아무쪼록 잠에 들어 꿈에나 보자 하니 달 밝고 쇠잔한 등 잠 이루기 어려울 채 독다등 초퍼을 삼고 전전불매 잠 못 드니 쓰라린 이 심정을 얻다 호소할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Na certeza de que o amor tem tentado